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눈 알아서 미안해 난 그저 그저 그저 좋은 누나일 뿐이야 난 그저 그저 그저 좋은 사람일 뿐이야 매력있지만 참 매력있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난 그저 그저 그저 좋은 누나일 뿐이야 그저 그저 그저 좋은 사람일 뿐이야 착각하지마 오해도 하지마 난 누나라서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눈 알아서 미안해 난 그저 그저 그저